자,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 죽겠어.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지만 오늘 강의할 때 너무 땀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나시티를 입고 왔어요. 아무래도 10월까지는 나시티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하고 나면 온몸이 땀투성이야. 아, 너무 힘들어. 앉아서 듣는 분들이야 예정이지만 10월까지는 나시티 입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이제 겨울에도 입어야 되겠네. 근데 아, 세상에 입을 옷이라는 게 나시티밖에 없는 것 같아. 자, 279페이지. 루트의 가장 즉각적인 철학적 관심사들 중에 하나는 서양 전통의 영원한 문제인 악과 속죄의 문제였다. 사도 바울로 이래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는 죄에 대한 용서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루트의 95개조 반망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사면을 보장하는 것을 면제부 이렇게 나오는데 루터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뭔가를 한번 딱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저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기 서관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니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가면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본 분 있으세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신부님들이 이렇게 제가 많아 보이는 듯한 놈인데 이게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포스가 있잖아. 자기 가면은 격차창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그 대구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딱 격차창이 있는데 딱 가면 신부님들도 이게 영혼이 맑은 분들이라 이게 이 다크 포스가 느껴진다고. 더러운 포스들 금방 느낄 수 있어. 딱 들어가면 이게 냄새 안 좋고 막 이런 있잖아요. 칙칙한 놈들 그런 애들 그. 옛날에 그 왕조연인가 하는 그 배우가 나온 그 천녀위원 뭐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러면 신부님이 막 이렇게 이 자식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뭐 제가 뭐 딱히 지은 죄는 없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짜증나시잖아 신부님이 이 새끼가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실 거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러 딱 가면은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러 가는 사람이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신부님이 그 죄를 갖다 사죄를 해주고, 신의 은총을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싶으면, 뭐, 삽질 200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행을 해서 대신 하게끔 한다. 지금, 제가 중요한 스토리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죄가 있으면, 이제, 죄를 갖다가, 죄를 고백하고, 그죠? 이 고백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은총을 내려주고, 근데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다 뭐 해야 되지? 고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결과 뭐가 나오냐? 고백하고, 그러니까 신도의 고백이 있고, 여기 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가 다시 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하느님과 말하자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게 돼요. 올바른 관계. 요 올바른 관계를 갖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인데 이게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옛날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의 의가 올바른 의자 있잖아요. 정의롭다 이럴 때 하느님의 의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사죄가 사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죄를 받은 이가 고행을 해가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들었다. 즉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워진다. 지금 여기 죄와 구원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루터가 고민한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어떻게 고민했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태의 고민이 뭐였느냐? 우리가 가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루트가. 얘가 약간 신경쇠약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야사에 의하면 루트가 노이노제가 많았다는, 아, 히스테리가 있었다는, 노이노제가 많았다. 아, 이거, 이것도 죄가 아닐까? 막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다크포스가 강한 애들은, 왜 웬만한 거 다 넘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딱히 신부님을 만나도 고백할 게 없어. 떳떳해.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느님, 막 이렇게 의인이야. 막 배내밀고, 아, 신부님 뭐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어쩌다 한번 성당 가도, 이게, 어? 진짜로 이게 신앙이 돈독한 분들은 고해성사를 안 했다든가, 그럼 반드시 크리스마스 있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전에는, 특히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단적으로 다 고해성사를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고해성사 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분들은 구역별로 모여갖고도 하고 막 그래요. 떼지어서 하고. 그러니까 사실 떼지어서 할 때 저하고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딱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낸 놈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인간이 말종이 하나 있는데 돼지고기 장수인데 임사장이라고 저번에 뭐 시사인에서 뭐 소고기 수입업자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시사인에서 전화해요. 야, 너 시사인에 나왔더니 역시 너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임사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임사장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친구는 이제 집안 대대로 이제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야 임때밀이, 아 서로 때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임때밀이 강때밀인데 야 임때밀이 어 방공선서 했어? 그러면은 아 이번에도 구역에서 떼져서 했지, 대충 묻어갔지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이 다크포스 강한 신도들은 이게 딱 신부님이 이렇게 거해하십시오. 그러면, 아, 제가 뭐 특별히 지은 죄가 있나요?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흔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어. 별로 없어. 막, 이렇게. 사람 10명이나 때렸는데도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과, 예, 있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큰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 의롭다고 생각해. 하면서 계속 하느님이 나를 다 보호해 주시겠지. 막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 하느님이 보호하더라. 우리나라 만세. 막 하느님이 나도 보호해 주겠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죄가 없어. 근데 루터는 나하고 정반대야. 얘는 깨끗한 보스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수시로 막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생각해봐요. 어떻겠어. 김태희 학생 어쩌겠어 그러면. 날면 날마다 죄의식을 느끼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루터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루터의 이 문제의식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니체의 심정이 딱 이해가. 니체가 뭐라냐?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래야 이 프로테스탄트 교가 성립을 해요. 하느님, 어쨌든 저는요, 제가 모르는 가운데 지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 끄떡! 아무리 제가 모르고 있어, 잘못을 계속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봐주세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기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니체는 어떻게 했어? 짜증나지 않겠어? 니체 아빠가 목사님이었다고. 그냥 임마, 니체, 아니, 니체가 아니지. 자기도 니체니까. 프리드리, 응? 죄가 있어. 계속 니체. 아, 다크포스가 많은 놈이야, 니체는. 아, 우리 다크포스답게 살고 싶은데, 막, 다스베다처럼 철강을 콱 쏘고, 휘쉬,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계속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루터는 괴로웠던 거라, 마르틴, 응? 마르틴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자신인조차 알지 못했던 죄는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동안 니체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은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다루는 것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도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올바른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갖다가 벌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을 때는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고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왔다. 근데 루터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면제부를 판매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제부가 여기 보면 면제부는 자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이게 면제부를 사서 면제부 구매를 하면 죄가 벌어집니다. 그죠? 보행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루터가 딱 보기에 그래 보행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면제부를 사면서 고행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면제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을 뿐이지 이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신과 올바른 관계에 의로워지는 것일 뿐이지 이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게 구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면제부가 고행을 안 하고 루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여기서 이거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 책을 보세요. 밑에서 27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문단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면제부는 한 개인의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다음에 면제부는 죽은 친척들의 죄를 없애는데도 사용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면제부 판매에 가정되어 있는 생각은 면제부 판매에 깔려 있는 생각은 기도를 낭송하든 자선을 하는 것이든 인간의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는 자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요 등식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거예요. 거행을 하든 그러니까 루터가 문제 삼는 건 면제부가 문제가 아니라 면제부가 계기가 돼서 도대체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사죄를 받고 은총을 내린 다음에 거행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 등식을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등식일 뿐이다 이거죠.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루터는 이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 따지고 보면 이건 다 인간의 대가리로 돌려서 구원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산수로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계산으로.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 면제부 판매 이런 걸 통해서는 물물교환의 관계로 돈 주고 면제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물물교환의 관계로 바꿔버린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신이 결정한다. 우리의 구원은 면제부를 만 장을 사든 2만 장을 사든 뭐 아주 차떼기로 사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고 은총을 받고 고행을 한다 해도 이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즉 이제 구원의 열쇠는 우리의 노력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죄의 죄를 사해주는 것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신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환을 시킨 거예요. 즉 각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받을 놈은 따로 있다 이거죠.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무너지죠. 그죠? 사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되죠. 그게 바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280페이지. 맨 위에 루터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육체적 욕망과 정신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분열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들은 죄인으로서 태어났고 절대적으로 천벌을 받을만 하다. 신의 정의에 의해 그들은 지옥에 맡겨져야 한다. 중세의 가톨릭 신학과 비교하여 루터는 죄의 심각성을 훨씬 더 강조하였으며 지상의 죄를 분할 수 있는 신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죄, 그런 죄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태첼이라고 하는 그 면지부 판매 설교사, 그 사람은 태첼이 실제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태첼의 열교 연설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아가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과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는 돈 한 푼이면 벗어날 수 있는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다. 구해줄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돈 꾀 속에 돈을 놓자마자 영원히 연옥에서 뛰쳐나와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교리 가톨릭교리면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지금 영혼이 맑은데 아직 약발이 좀 덜 된 애들, 믿음이 좀 약간 떨어진 애들이 연옥에서 지금 까짝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딱 넣어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면제부 판매하는 설교사 태첼이 나서면서 다단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니체가 면제부 장사 그만!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인간은 죄가. 아주 근원적으로 죄라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신에게 모든 사제들에 있던 고난들을 다 신에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 이 사실은 이제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돈도 좀 벌어보고 뭐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로마서 1장 17절 그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루터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라는 구절 있잖아요. 요 구절을 전통적으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고 전통적으로 이걸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번역을 해요. 근데 루터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거를 예전에는 믿음,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은총을 사죄를 받고 은총을 내려받아서 고행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루터는 이게 믿음이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재규정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해가 되세요? 즉,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아주 도식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문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조용히 못하니까. 어? 미샤? 어?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정해지지 않은 율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런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는다. 어쨌든 믿어야 한다. 하느님은 죄를 고백한,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 내려가서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라. 근본적인 차원에 내려가서 해결해라. 율법에 있는 것만 회개하지 말고 네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 내려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죄를 신이 용서해 줄 것을 네 마음속에서 믿어라. 그러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서의 믿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괴로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개독신자들 약간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달달달달 떨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은 떳떳해. 막 다 의인이야. 고해성 사고 나면 땡!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만이야. 월요일부터 또 깽판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미사 가서 이렇게 뚝 이렇게 밀떡 받아먹고 땡! 하고 그만 들어가. 우리는 율법뿐이야. 그러니까 좀 세상을 좀 띄엄띄엄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은 건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아요. 누가 저한테 왜 천주교를 믿으세요? 그러면 아 그게 좀 개운해서요. 그게 좀 덜 찝찝해.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루터의 그 해석을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이게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얘네들 없으면 안 되죠. 이 도식에 따르면. 그렇죠? 하느님의 구원사업은 사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신의 대행자로서의 사제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제라고 하는 게 가톨릭교인데 신의 대행자예요. 신부님을 부를 때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네? Father 아니에요? Father? 그죠? Father가 뭐예요? 아빠 아니야? 아빠. 어? 토마스 아빠.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어? 근데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왜 Father예요? 신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수녀님은 네? 비틀즈의 노래 있잖아요. Let it b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Mother Mary. 비틀즈 노래 Let it be. 거기 가사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왜? Words of wisdom. 마리아 수녀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마더 메리가 어? 우리 엄마 메리가 아니야. 메리 수녀님이에요. 메리 수녀님. 응? 그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그 수녀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와가지고 지혜로운 말. 이게 성서의 자문이 나오는 말을 했다. 마더 유스덤 월소 유스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녀고 이게 신부잔 말이에요. 이 명칭 자체가 신의 대행자잖아요. 마리아의 대행자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대행자이고, 신부는 파들.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그 사람, 저, 알파치노는. 가파드잖아, 가파드. 대부. 네?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들이 신의 대행자인데, 자세히, 이 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딱, 한번 이 도식을 갖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신의 대행자로서의 사제가 없으면 하느님의 구원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을 우습게 보는 태도지. 그죠?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야. 대행자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신 사제가 필요 없는 거라. 직접 내가 아까 신비주의 있었죠. 내가 이제 신과 직접 만나면 돼. 신내 나의 사제도 필요 없어.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이 주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신 앞에 직접 단독자로 서면 되는 거야. 중간에 사제 필요 없이. 그렇죠?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이게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구원의 매개자로서의 사제의 역할을 딱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장사 안 되잖아 이제. 영업조직이 다 있었는데. 본사, 로마 본사하고. 각 그 서울 교구, 대구 교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야 각 지역 본부하고 소매점들 있잖아 동네 성당들 장사 안 되는 거라 이제 어떻게 해서 화나지 이런 마르틴 어떤 놈이야? 응? 우리가 천년을 이어온 영업 조직을 깨부시려고 나온다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두가 다 신을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모든 사람이 사제라는 거예요. 만인 사제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누구와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식으로 신을 만납니다. 이 얘기예요. 네? 지들끼리 이단이라고 막 찍고 가면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 누워서 찐백기야. 다 너 이단 그럼 다 손가락 휘게 돼 있어. 나도 이단이야. 다 이단이야. 다 모두 다 이단이면 모두 다 나쁜 놈이 없는 거죠.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사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도식의 요 방정식을 딱 이해해야 돼.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사제를 해주고 은총을 내려주고 신도가 고행을 하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 요 도식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깨뜨릴 때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요 말, 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이 은총발을 믿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야. 탁 꼴방에 앉아서 이제 신을,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내가 교회에 앉아.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원래 구원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하느님을 내가 모시면 돼. 내가 신을, 아까 그래서 신비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신을 믿으면서.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그래 너는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선생님, 하느님이라고 생각해 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요. 하느님으로 생각해봐. 학교에 학생들 있잖아. 그럼 학생들을 바라볼 때, 에? 이렇게 이 자식들이 교칙을 지키고 있나 이렇게 보면, 그게 그러잖아요. 되게 학교 학생들 교수님들은 교칙을 지키고 있나 이런 거 보잖아. 그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신이야. 근데 이 새로운 신 하느님은, 루터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냐? 그래, 나는 원래부터 전지전능한 강자고, 니네들은 그냥 죄 덩어리 놈들이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니네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무한히 이쁜 거라. 신은, 그러니까 정말로 자비로운 하느님. 그 전에 하느님은 학생교인 하느님이야. 못한 애들 막 머리 막 재고 막 이 새끼 막 깍깍불고 이런 건데, 에? 근데 지금 루터의 하느님은 그냥, 그래 알아, 니들 나쁜 놈이지 알아. 절대 강자야. 절대 강자는 절대 약자를 보고 은총을 베푸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하느님,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그래, 알았어, 니들 죄인이야. 그냥 이뻐해주는, 은총이 가득한 자비로운 하느님의 성격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규칙이고 이성이잖아요? 근데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는 그냥 마음씨 좋은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의 의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의 의지가, 의지의 측면, 신에게는 이성의 측면, 규칙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은총을 내려주는 의지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측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하느님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하느님. 이게 바로 루터가 새롭게 제시한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루터는 그냥 무릎을 꿇어라. 너는 일단 죄인이다. 무릎 꿇어. 꺾어. 뭐 교복 같네. 꺾어. 네? 큰형님 앞에 가면 무척 꺾어. 할 때 주먹 주지 말고 꺾어. 그 다음에 은총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 거다. 거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잖아. 그죠? 율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당신을 의롭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로마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구절을 주목한 거예요. 이제 루터가.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 올바른 관계에 올라서려면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을 루터, 여기다 밑줄 친 거야, 이제 루터가. 왜?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죄를 고백하고 막 은총을 내려받고 고행하고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면죄부는 자연히 자동방으로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죽이는, 아들도 죽여서 죄를 대신 사하게 해주는데, 우리들은 뭘, 우리가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럼 내가 막 목사님 같네, 막. 오늘 다 끝나고 다들 통성 기도하러 갑시다. 삼각산 기도원 가서 한 팔씩 때립시다요. 예?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 이렇게. 이 구절만 외우면 이제 우리가 전철 성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전철 성경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사실 딱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강의 위해서 전철에서 떠드는 분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 방송도 좀 듣고. 하시겠죠? 딱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 교의 기본 교리가 지금 여기서 딱 나타납니다. 이것 딱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가 있고, 이게 뭐냐? 객관적으로 이게 죄 구원의 프로세스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나타나죠. 근데 이제는 각자 개인이 양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각자 사죄한테 고백할 필요 없어. 그냥 각자가 하느님 앞에 서서 이제 어떻게 시키냐?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주관적, 개인의 주관적 신성 속으로, 그쵸? 개인의 주관적 신성 속으로 구원의 문제가 내재화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루터의 업적이에요. 주관주의. 저거는 가톨릭 객관주의죠. 어쨌든 고해서로 가야 되고, 가서 이게 고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표에다 체크 받아야 되거든. 표에다 자 도장 찍어야 된단 말이야.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내면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면의 양심 속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고, 신을 혼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철학용어로는 주관적 개인의 심성을 심성 속으로 구원의 문제가 내재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0페이지 문단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중세 세계는 신을 최고의 존재로 보았으며, 신의 영원한 지위는 절대적 신체라고 강조했다. 많은 스콜라 철학자들은 신의 신성한 지성과 자연 세계에 대한 지성적인 고안을 역설화했다. 이와 반대로 루터는 신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신의 의지라니 은총.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런 의지. 루터에게 신은 근본적으로 의지에 차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루터는 다시 신의 분노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런 구원의 절차를 가톨릭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절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는지를 갖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꿇지 않으면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기서 이제 루터의 신화를 갖다가 요 측면을 강조해서 말할 때 겸손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뿌러의 신학이다. 뿌러 깎아. 대가리 깎아. 뿌러. 그러니까 겸손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 신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섰는지, 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루트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한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 갈망을 한없이 발휘해야 돼. 무릎을 꿇고. 그게 바로 루트의 겸손의 시간이. 그래서 밑에 28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루터가 말한 육체와 정신의 내적인 종류는 종교의 절망에 이른다. 루터는 신의 율법은 안내의 지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의 자만심을 부수고 그 절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망치와 모루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은총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신 앞에서 겸손한가 이걸 계속 할 때 한없이 겸손해졌으면 아, 내가 아직도 모자라겠지 하는 절망을 하겠죠. 그때 바로 은총이 숨은 아니오보다 더 깊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깊고 신비로운 내, 아,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끊었을 때, 280회 메뉴에 보면 신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신의 사랑이 솟아올라 세상을 지배하며 그는 용서할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이 선택해서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구원의 사업은 완전히 신의 주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루터 신학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 이제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측면이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신의 손아귀에 달려있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81페이지 계속 읽으면 설명합니다. 네 번째 줄. 구원에 대한 루터의 설명은 면제부 관행에 대한 공격처럼 인간 행위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에 대하여 명백한 함축을 내포하고 있었다. 인간의 노력과 선한 일들은 구원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아무리 이러면 좀 구원 받겠지 해봤자 신이 정한 게 아니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한 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 루터는 인간의 공덕이 신의 용서와 관계가 있다는 중세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가톨릭의 그 다단계가 장사가 안 되는 거라. 써놔야겠다. 다단계 멸망. 다단계 안 돼. 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루터에 따르면 인간 오직 신앙에만 힘써야 한다. 신앙만이 가치가 있으며 신앙이 축복을 만든다는 구호가 루터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신앙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라고 딱 누가 루터에게 물으니까 루터는 그래도 나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루터가 그렇다. 그러면 루터님, 이메일을 해요. 루터님 안녕하세요. 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톨릭의 다단계는 질색이에요. 이제 면제부 살 돈도 없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루터가 딱 루터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써서 보내줘요. 라틴어 모르는 애들 제가 돌아버리겠죠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써서 보내주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죠. 라틴어잖아.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모르잖아. 평신도들이. 그 루터가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성서들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바로 그때 루터의 종교계에서 라틴어로 된 성서가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장사 되겠네? 한 놈이 구텐베르크라. 아시겠죠? 오요 장사 되네, 요거.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제일 처음 찍었던 책이 성서죠. 오직 성서. 오직 성서. 성서만 읽을 것. 교황의 말씀 필요 없어.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서만 읽을 것. 그래서 성서 중심주의로. 뭐 교황의 공의회에서 나온 뭐 이런 패치라든가 교황의 무슨 뭐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라. 오직 성서. 성서만 읽을 것.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근데 성서를 이제 루터가 오직 성서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서를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다고 했죠. 마침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탁월한 자가 나타나서 성서 인쇄물의 시장을 열어줬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니까 이게 오직 성서라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 요 말이 끼친 이 지성사적 영향은 말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16세기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500년이죠. 임진왜란이 몇 년입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갔던 게 1492년이죠. 그때 생각해보세요. 1592년 임진왜란 때요. 동양이 훨씬 서양보다 강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많았고. 그죠? 그 유식한 영종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성서, 오직 성서? 사람들이 성서를 읽기 시작해. 문자 해독률이 높아져. 보통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동양은 뭐예요? 아주 유식한 놈 10명이 아주 많은 다수의 무식한 사람을 다스린 시대였다면, 서양은 이제 대충 유식한 놈이 떼지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바로 서양 근대에서 말하자면 그 인쇄술이 가져온 영향입니다. 근데 근대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성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성서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서양 지성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백성들 갖다 백성들이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끼친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점에서 중요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281페이지 오면요. 신앙만이 가치가 있으며 신앙이 축복을 만든다는 구호가 루터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다. 그러면 신앙만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성소에 근거한다. 그러면 다시 282페이지로 가세요. 두 번째 문단. 구원을 위해서는 신앙만이 중요하다는 루터의 주장은 성사,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에 관한 들립교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성사는 신부나 주교의 중재를 통해 수행되는 의식으로서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가톨릭교리는 거기 성사가 은총을 받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저기에서 이제 성사가 다 깨져나갔잖아요. 고백성사, 성례전 전체가 다 깨져나가죠. 그렇죠? 루터는 가톨릭교리의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부정하였다. 그는 의식만으로 은총을, 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이런 세레모니,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은총을 받을 사람은 그럴 만한 올바른 내면적인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기 내면적인 마음이라는 건 중요한 말입니다. 내면적.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대의 주관적 심성.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내면적인 것의 강조가 종교철학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내면적인 마음 이것이 이제 바로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 바울의 로마서를 갖다가 재해석함으로써 루터 내놓았고 인간 내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가져왔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루터는 그러니까 루터의 선행하는 종교계에게 선행자들이 있어요. 위클리프라든가 야누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루터만큼 안 됐느냐? 그 사람들은 면제부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했던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루터는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아는 학식 있는 분들 여기 철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아 요즘 대학교 썩었어. 인문학 교육 엉망이야. 어? 이러다 철학과 망하겠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에? 철학과 이러다 망하겠어.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쩌라고? 그냥 글쎄 뭐 이러고 딱 비전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뭘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 비판에 공감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루터는 그 대안이 나온 거예요.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이런 사람들 다 면제부 비판하고 가톨릭에 썩었다 이래도 안 되겠다 다 했어. 근데 루터는 새로운 사상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근거를 어디서 뒀냐? 느닷없이 루터가 막 하느님만 성서가 또 하나 있어요. 라고 또 나온 게 아니야. 로토경이라고 뭐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야. 로마 이게 굉장히 멋진 태도인데 아 누가 봐도 예수 이 기독교 사도 바울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다. 로마서의 이 구절을 자기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해서 그래, 신앙은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고 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비전을 제시하는 힘이거든요. 비전을 제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잖아. 유대교 니네들 낡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어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가서 막 엎었잖아. 환전상들을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깽판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그리스도 아니야 당시 사람들은. 쟤 누구냐 할 때 예수라고요. 야고보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있죠. 뭐 이렇게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 깽판만 쳤으면 예수 기독교가 생겨났겠어.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느님 앞에 진실을 서는 게 뭐냐? 이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대안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루터는 바로 그런 대안을 내세웠던 거죠. 그게 바로 내면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비판만을 일삼는 사람은 대화 안 합니다. 요즘에 철학과가 망해가네, 뭐 인문학이 어떻네.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할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철학 그 요만한 팜플릿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줘라. 철학 좋아요. 철학 괜찮습니다. 이렇게. 철학,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철학이 망하고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철학 공부를 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사실 우리가 전체에서 이게, 여기 오늘도 전체 타고 오면서 여기 전체에서 봤는데 그 음반, 저만치 앞서는 그 추억의 그 퍼프송이잖아? 노사연 노래 아주 엄청 드라이었어요. 그죠? 그 파는 사람들께 우리가 전철 탄 사람들 그거 야 이번에 내 전철 타면 추억의 팝송 살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사는 마음을 줬잖아. 근데 그 파는 거 보면 신기해요. 꽤 한씩 사잖아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요 사람들이 이게 이걸 사야겠다는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파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이 여름에는 뭐 많이 팔았어? 이게 토시를 팔았지 이게. 안국역 가면 할아버지도 다 하고 있어 이거를 토시. 나도 살까 말까 보면 나같이 무심한 놈도 사게끔 만들어 그. 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유심히 들어요.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가? 네? 그죠? 가령 서울대에서 논술고사를 학대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교사단체에서 이런 성명을 내리죠. 논술 뭐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 어쩌고. 그러면 어쩌라고? 차라리 좋다. 씨발 논술 하자. 그 대신에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 방학 때마다 전국의 교사들 연수해 줘.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게 다 적극적인 대안을, 응? 좋은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좋아요. 합시다. 응? 그 대신에 국립대학 교수 죽었어, 이제. 서울대 사대 교수들 방학 때는 어디 가지 마. 막 이런 게 있잖아. 철학과 교수 다 나와서 연수해. 이러면, 응? 나는 이제 먹고 살게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대안을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철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구나. 이걸 보통 사람들에게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철학과가 앞으로 뜨지 않다. 안 뜹니다. 루터, 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루터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흥 설교사로 좀 나가보려고. 이게 연습 많이 해서 이게 괜찮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 할 수 있어요. 약간 이게 생활 한복 입고.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이제 거기 282페이지 보면은 신앙만이 요구될 뿐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는 분이 생기시겠죠? 구조조정되는 분들 사제.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루터는 성사 관리는 또 다른 가톨릭교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그것은 바로 고해성사에서 신부 역할을 했다. 정리해고 되시는 분들이 구조조정되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제의 역할도 이제 필요치 않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프로테스탄트교 루터의 말하자면 원리를 따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28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과 올바른 관계 있게 되면 얘기가 아까 했습니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구원받을 것을 가정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을 하는 죄이다. 하지만 루터는 신앙에 차있는 사람은 신의 자비를 신임할 수 있고 또 신임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도는 자신이 기독교도라는 사실을 뽐내거나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기독교도의 태도 1. 겸손과 회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루트에서 그래서 아까 겸손의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상훼손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루터의 원래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은인 자중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명동에서 야라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디디디디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 목소리 하도 많이 해갖고 목소리 났어.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서 하잖아요. 내밀고 사세요 목소리잖아 거의. 1년 내내 명동에서 그거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목소리 완전히 갔더라고요. 저번에 언젠가 명동 가서 유치비 들어보니까 목소리 거의 갔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혐오감이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안돼 안돼. 겸손과 회개, 그 다음에 자신의 덕행만 믿어서는 안되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들과 로마 가톨릭의 예복과 달리 루터는 예배를 검소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나오는 것은 교회 조직의 성직자 계급으로부터 사제를 끌어내리기를 주장했을 때 루터는 구원의 보편적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기질서의 필요성과 권위 모두를 부정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죠. 개인들은 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제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도는 모두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사제가 아니라 오직 성서만이, 이렇게 돼있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만이 종교적 문제들에 관한 궁극적인 권위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서가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나오고 그리스도 교도는, 기독교도는 모두 사도들의 후계자다. 이게 만인 사도론이죠. 만인 사제, 만인 사도. 모든 이가 다 사제이고 사도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부님들 구조조정이야. 장사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284페이지에 보면은 프랑스의 종교교회까지 장 칼뱅 얘기 나왔어요. 장 칼뱅. 칼뱅 얘기가 나왔는데 칼뱅은 루터하고는 이제 색깔이 몇 가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칼뱅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칼뱅에서 중요한 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정설이 한번 단어 나오죠? 맨 밑에 줄부터 봅니다. 칼뱅은 신이 구원받을 사람들과 페이지가 285로 넘어와서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해서 정해두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예정설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답이 없어. 그러니까 한 소식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늘 괴롭겠죠? 그리고 칼뱅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285페이지에 보면은 성서가 신의 선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중심적 수단이긴 하지만 두 번째 문단 칼뱅은 신의 은총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국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칼뱅은 제네바이죠. 루터가 루소가 태어난 제네바. 그 제네바를 신에 따라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신정 정치를 펼쳤습니다. 신정 정치.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 조금 분위기 안 좋죠. 까칠한.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테스탄트는 이단을 정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이단이고 누구나 다 그 사도들의 후예니까.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많은 사람 불태워 죽였습니다. 꽤 여러 죽었어요. 자기의 교리하고 어긋나는 것을. 칼뱅이 다스리던 제네바에서. 좀 아이러니하죠. 좀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81번 반종교교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라스무스와 그 외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반종교교역이라는 말, 반이라는 말은 그냥 가톨릭 종교교역이라고 고치겠습니다. 반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요새는 그냥 루터가 등장하고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니까 가톨릭에서도 종교개혁을 한다. 그래서 가톨릭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반종교개혁, 그래서 요새는 가톨릭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라고 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사실 에라스무스는 별로 화끈하고 뭐 그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얘가. 별로 이름도 길고 여기도 어렵고 세 글자 넘어가면 어려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애들 진짜 안 좋아해요. 플라톤, 루터 막 이름 두 개, 칸트, 헤겔 막 이런 게 있잖아. 루소, 홉스, 로크 그 이름 좀 긴 애들, 키에로, 케고르 이런 애들 정말 싫어요 제가. 네 글자까지, 마르크스도 그래서 별로예요. 내 이름 너무 많아. 마크스. 그래서 마크스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 마크스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별로, 난 이름 세 글자 넘어가면 못 외워. 우리 한국 사람들 세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라스무스에서 저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사적으로. 이게 지성사적으로 중요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여기 부분에서 조금 봐둬야 될 부분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맨 윗페이지 맨 윗줄. 근데 일단 프로테스탄트교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새로운 교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교리 싸움으로 그치지 않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톨릭 신부들은 이제 구조조정이잖아요. 밖으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저것들 죽여라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종교전쟁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루터가 죽은 후 한 50년 지나서 1618년부터 1648년 30년 전쟁. 그렇죠. 자, 다시 17페이지 연보로 갑니다. 연대기로. 17페이지 펴세요. 17페이지 펴십시오. 거기 보면, 루터가 1546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이제 여기저기서 프로테스탄트교가 세력을 확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30년 전쟁이 유럽 근대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겠습니다. 30년 전쟁의 연대를 갖다가 16페이지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1618에서 1648 써보세요.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을 한번 목록을 짜보면 토마스 홉스 걸리죠. 르네 데카르트 걸리죠. 블레즈 파스칼 걸리죠. 스피노자 걸리죠. 존 노크 걸리죠. 그쵸? 아이작 뉴턴은 1643년인데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때 태어났죠. 라이프니츠, 그쵸? 이 걸리잖아요. 일단, 우리가 서양 근대 철학 하면 거론되는 모든 철학자들이 유럽 대륙이 신교와 구교 사이의 전쟁으로 피바다가 되어 있던 때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 근대 철학은 전쟁기의 철학이에요. 화평하게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공부하는. 그렇게 해서, 딱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이고 종교 갖고 싸우면 안 되겠네. 이러다 다 죽게 생겼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넓은 의미의 르네상스가 딱 끝납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도 끝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르네상스보다 좁은 범위에 들어가요. 르네상스 시대가 딱 끝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국가의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떠들질 않아요. 종교 갖고 떠드는 건 바보야. 너 또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징그럽게 싸웠다. 30년 동안이나.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떠지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몽테스키웨니, 볼테르니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떠지지 않게. 그래서 2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전쟁은 그 6세기 동안 유럽을 분열시켜 놓았으며 600년 동안이나 매우 공격적이고 많은 분야에서 충동을 야기하는 학문으로서 근대 철학을 추구하는 이 쓰라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했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로버트 솔로몬이 종교개혁의 시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신교의 출현과 구교의 분열과 개신교의 출현 이 시대가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양을 길어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1페이지로 오세요. 291페이지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르네상스 그 위에 문단을 보세요. 토마스 모어 얘기가 좀 나오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 얘기가 나오다가 거기 토마스 모어는 에라스무스와 더불어 교회를 통일하려는 운동을 벌였으며 그리스도교의 학문적 영어로 그리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다음 2세기 이내에 200년 안에 종교는 유럽인들의 삶을 지배하던 중심 역할을 잃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종교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삼신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종교는 유럽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되질 않아. 이제 근대는 국가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면서 국가의 시대로 접어들게. 어쨌든 그러나 루터의 의미는 루터가 내놓은 주관적 내면적인 주관으로의 전환. 요 의미는, 그러니까 철학사적인 의미죠. 의미는 결코 해석되지라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혼재돼 있죠.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갖다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생각입니다. 공자님도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이거 다 하나의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각자를 규정한 거죠. 골반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성찰. 이것은 바로 서양 근대가 우리에게 전해준 생각입니다. 그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양심에 따라서 있다 없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 가끔 보면. 그게 루터 같은 놈들 있죠. 그게 우리는 아직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근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중하다지만 그래서 소중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 말씀 아니 로마서 말씀 깊이 사색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아리스토텔 베이컨 홉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르네상스 합니다. 이거 이제 근대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오늘 루터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